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너 그리고 나 우리만의 얘기로 채워가는 시간 루비랑 교환 얘기. 안녕,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은비 권은비입니다. 은비샵 문을 닫으면서 약속했잖아요. 더 재밌고 우리끼리 더 알콩달콩 할 수 있는 걸로 꼭 다시 돌아오겠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은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교환일기를 쓰러 왔습니다. 교환일기란 무엇이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일기장이나 노트 같은 거 하나씩 돌려가면서 막 꽁냥꽁냥 편지 쓰고 그랬잖아요. 나 오늘 점심 먹고 매점에서 크림빵 또 사 먹었다? 이런 거 끄적끄적 적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알려주고 그럼 그 친구가 그 아래 답장 같은 거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친구가 나 오늘 담임쌤한테 혼남. 어제 권은비 레전드 짤 보다가 밤새거든. 졸다가 걸림. 하, 은비는 왜 또 예뻐가지고 날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거 쓰잖아요. 알죠? 모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런 추억 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아무튼 정말 친한 사이에 일기장 왔다 갔다 하면서 추억 쌓는 교환일기를 유니버스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저 딱 우리끼리만 같이 쓸 건데요. 친구랑 교환일기 쓸 때 처음에 뭐 하는지 아는 분? 아, 맞아요. 저 들렸어요, 대답하는 거. 일기장 이름을 정해야겠죠? 표지에 펜으로 크게 써놓은 게 또 그런 게 맛이니까요. 우리 이름을 정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은비랑 너랑 우리끼리 몰래 쓰는 교환일기니까 내가 봤을 땐 루비와 함께라면 어때? 왜냐면 루비는 우리 팬클럽 이름이니까 루비와 함께라면. 아, 오케이. 우리의 일기장 이름은 루비와 함께라면. 알겠죠? 이제 여기에 많은 걸 남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역시 내 친구들은 너무 똑똑해. 일기장 첫 장에 우리만의 비밀 규칙 이런 거 막 적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은근 막 특별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은비랑 소곤소곤해. 은비랑 소곤소곤 비밀 규칙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1번 규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해져야 하니까 반모를 할 거야. 어때? 무조건 일기를 쓸 때 반모하기. 일기 쓸 때 반모하기. 반모하기 하트. 좋아. 2번. 아, 그런 거 있지. 사실 이런 비밀 일기장에는 고민들 꼭 써줘야 하는 거 알지? 그래야 내가 너 고민도 들어주고 너도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2번은 고민이 있으면 말해주기. 고민이 있으면 말해주기. 3번. 그런 거 어때? 오늘 하루 TMI 말해주기. 오늘 하루 TMI 말해주기. 좋아. 4번. 4번은 그런 거 어때? 나 요즘에 노래 많이 듣거든. 그래서 곡 추천해주기. 이거는 맨날 하면 힘드니까 우리 가끔씩 곡 추천해주기. 가끔씩 곡 추천해주기. 마지막은 당연히 알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랑한다 말해주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써줘. 사랑한다 말해주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별표도 쳐야겠어. 좋아. 루비와 함께라면 규칙 5가지. 1번, 일기 쓸때밥 모아기. 2번, 고민 있으면 말해주기. 3번, 오늘 하루 TMI 말해주기. 4번, 가끔씩 곡 추천해주기. 5번, 사랑한다 말해주기. 자, 이렇게 교환일기 첫 페이지에 우리만의 비밀 규칙을 적었어요. FNS 게시판에도 올라갈 거니까 일기 쓰기 전에 꼭한 번씩 읽어줄 거죠? 약속! 그럼 첫 번째 규칙을 따라서 반말 모드를 켜야죠? 하, 얘들아 안녕. 나는 은비야. 나보다 어려도 교환일기에서는 반모 허용이니까 일기 많이 많이 써주고, 나보다 언니 오빠여도 여기선 친구니까 반모할 거야. 하지만 다른 데서 만나면 존댓말 할게요. 그럼 교환일기에 누가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우리 페이지를 넘겨볼까? 자, 이름은 은비콩이고 제목은 이거래. 나 제발 성공하게 해주라쥬. 났어. 나는 또 3일 인간이 되고 말았어. 올해는 꼭 매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번 하고 안 했지 뭐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운동? 다이어트? 독서? 미모 관리? 아니 그거 말고 일기 쓰기 말이야. 은비도 알겠지만 일기장 새로 사면 매일 날짜가 하루씩 적혀 있잖아. 꼬박꼬박 채워야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딱두번 쓰고 안 했지 뭐야. 다이어리에 붙이려고 스티커도 여러 개 샀고 펜도 10자루나 샀는데 아, 왜 매일 꾸준히 쓰는 게안 될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일기를 무슨 100줄, 200줄 쓰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몇 줄이 다할 텐데 내가 이렇게 의지가 부족한 애였다니. 이래놓고 은비 팬이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 은비는 열정의 아이콘이잖아. 그래서 말이야, 은비야. 어떻게 해야 너처럼 열정 인간이 될수 있을까? 나 정말 올해는 다이어리 한권다 쓰기에 꼭 성공하고 싶다고! 은비콩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먼저 교환 일기를 남겨줘서 고마워. 아, 일기장 쓰기 너무너무 어렵지. 사실 나도 일기장을 쓰다 말다, 쓰다 말다, 다이어리를 쓰다 말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안 써. 대신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이제 잘돼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사실 또 손으로 남기는 그런 또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맞지? 나는 사실 일기장을 언제까지 썼냐면 그 아이즈원 아이즈원 활동 중간 때까지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썼어. 이제 활동이 바빠지다 보면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제 안 쓰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생 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아둔 다이어리가 한 5권 정도 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생 때부터 썼던 다이어리가 있어. 되게 신기한 게 그거 다시 내가 읽어봤다? 읽어봤는데 하루에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맨날 맨날 맨날 적어놓은 거야. 근데 몸무게가 맨날 맨날 달라. 아, 요즘에는 왜안 쓰냐면 그러게? 나 요즘에 왜안 쓰지? 다시 써보도록 할까? 아, 이거 고민이야. 조금 고민해볼게. 아, 맞다. 그러면 내가 교환일기에 열심히 써볼게. 그거 어때? 그럼 우리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일기를 며칠 쓰다가 멈추면 그 뒤에 쭉 이어서 쓰는 편이야. 만약에 며칠 못 쓰면 그 며칠을 다시 기억해서 그때 내가 뭐 했는지 꼭 적어놔가지고 하루도 빠짐이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FNS로 몇장 찍어서 보여줄게. 아직 한 명도 못 봤거든 내 비밀 일기장. 어머, 약속을 했으니까 내 연습생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꼭 보여줄게. 또 나보고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 인정. 근데 또안 인정. 이게 뭐냐면, 나 열심히 하긴 한다? 근데 그 열심히가 끝이야. 사실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는 거거든.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제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해. 그게 내 문제점이라 생각해. 그래도 뭐 열심히만 해서 열심히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는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의 말도 있지만, 아, 열심히는 누구나 다할수 있다 생각해. 대신 이제 거기서 얼마나 더 집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만 한다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열심히가 잘하는 건가? 뭐 그럴 수 있다. 나의 열정의 원동력? 원동력은 말이야. 뭐, 당연히 우리 루비들, 가족들, 우리 친구들, 멤버들, 정말 다양하지, 나의 원동력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뭐, 자기 만족도 당연히 있겠지만, 나는 우리 루비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꾸준히 하기 위해 내가 나한테 거는 주문? 뭐 주문은 딱히 없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한 번씩 생각하는 뭐 글은 있어. 포기는 배추 셀때 하는 말이다. 이거는 중학교 문제집에서 봤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면 내가 그때 진짜 많이 느꼈나 봐. 아무튼 은비콩 친구 다이어리 한권다 쓰기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혼자 일기 쓰다가 오늘처럼 고민이 되는 일 생기면 교환일기에 또 남겨줘. 내가 같이 열심히 고민해줄게. 알겠지? 루비랑 쓰는 교환일기니까 나도 일기장에 오늘의 일기를 써볼 건데 진짜 손으로 써서 FNS 게시판에 올릴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루비랑 처음 쓰는 교환일기. 여기에 잔소리도 하고 고민도 털어놔야지. 벌써 설렌다. 너도 설레? 우리가 같이 쓰는 교환일기니까 이 다음 페이지는 너희가 채워줘야 돼. 알겠지? 한권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우리 많이 많이 이야기 나누자. 안녕. 루비랑 교환일기. 오늘 일기의 제목은 우리의 첫 시작.